자유로운 곳에 기보지도 엄마는 꼬마래지 꼭 You raise the sun like you And these walls don't hold me 절대가 지지 않았어 in my head No this frame don't hold me It don't control me I take over instead I dream and sing about a better life 사랑한다고 힘겹게 말한 내게 말야 어떤 눈빛 표현도 넌 하지 않잖아 baby 예전처럼 날 대해줘 끝에서 너와 단둘이서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 자꾸 떨려 하루 종일 네 생각이 나 I'm thinking of you I'm in love with you Stay 내 곁에 머물러줄래 Always 이 세상 끝에서 너와 단둘이서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 Forever kimchi. I promise you forever right now. Wherever you are, I never make you cry. Wherever you are, I never say goodbye. Whatever you say, give me one more kimchi. I promise you forever right now. Yellowy hair, tattered story. It's over. Guess it's over. 2人で作り上げた story も虚しくこんなに簡単に崩れてしまうなんて. One mistake. I'm a time machine. You know you Thank you. 생각이 많은 게 난 그게 문제야. 가만히 있는 게 더 괴로울 거야. 지금이건 누가 할 때일까? 지금이 너를 잡아야 하는 걸까? 넌 나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시간이 전부 해결해 주진 않아. 지금이 멈춰서야 할 때일까? 지금이 너를 보내야 하는 걸까? 미안하다는 말이 무색해져버린 지금 널 계속 의심하고 있는 내가 나도 싫어지는데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하면서도 우리 똑같은 너 똑같은 나 또 상처가 되겠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한 걸음도 떼질 않는데 아직도 네가 저기 저편에 서 있는데 난 가질 못하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한 걸음도 떼질 않는데 아직도 네가 저기 저편에 서 있는데 난 가질 못하네 가는 지금 어떻게든 되돌리려 해봐도 아무 소용없는데 이번엔 정말 다르겠지 하면서도 우린 똑같은 넌 똑같은 나 또 상처가 되겠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한 걸음도 떼질 않는데 아직도 네가 저기 저편에 서 있는데 난 가질 못하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한 걸음도 떼질 않는데 아직도 네가 저기 저편에 서 있는데 난 가질 못하네 난 그게 문제야 가만히 있는 게 더 괴로울 거야 지금이 건너가야 할 때일까 지금이 너를 잡아야 하는 걸까 넌 나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시간이 전부 해결해 주진 않아 지금이 멈춰서야 할 때일까 지금이 너를 보내야 하는 걸까 오, 깊은 밤마다 작은 별빛이 내 이마를 비추네 오, 오, 오, 오, 밤은 눈 위로 작은 꿈들이 내려앉아 머무네 짧도록 산과들을 내달리면서 나무 줄기를 기어 오르던 어린아이 그 맘이 좋아 냇물처럼 제잘거리며 친구들과 손을 잡고서 춤추며 걷던 좋아 오 깊은 밤마다 작은 별빛이 내 이마를 비추는데 오 감은 눈 위로 작은 꿈들이 내려앉아 머무네 오 깊은 밤마다 작은 별빛이 내 이마를 비추네 오오오오 감은 눈 위로 작은 꿈들이 내려앉아 머무네 변한 눈빛과 뒤돌아서 기다려왔던 너를 만나서 이제 don't need nobody. 오랫동안 you know I had to do this alone. When I open up my eyes in the morning, you're the first one that I think about, yeah. Just like a summer breeze, you make me feel good. Eyes on you, 하루 종일 all day. Baby, you are the one that I can count on. Cause you are the one that makes me wanna change. Oh, 눈물이 슬퍼 보여 다시 내게로 오지 못할 것처럼 며칠 전 너에게 보낸 편지가 돌아왔을 때 세상이 다 끝난 것만 같았어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는 네가 없어 쓸쓸해지고 마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 슬픈 그 눈빛 인상 속에 비친 위태로웠던 우리 지난 사랑 내게로 너 돌아와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추억이 나에게 꿈에서라도 우연이라도 너를 만날 수 먼지 없는 파란 하늘 위로 바람 따라가는 구름처럼 멀리 가지 말아요 그대로 머물러줘 my baby 내 맘에 매일 봄날 같은 그댄 예뻐요 어쩔 수 없죠 그댈 사랑해요 baby 눈 뜨면 생각나는 사람이 그대란 걸 그대는 알까요 모른 채 하지 마요 다 알고 있잖아요 oh maybe baby 지러워도 어쩔 수 없죠 내 사랑이 돼요 baby 동네 꽃집을 찾아 그대에게 주고 싶은 꽃 아무리 고민해도 아는 꽃이 장미밖에 없어 용기 내 한가득 품에 담아 그대에게 가고 있어요 사실은 말로 표현 변치 않을 사람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이렇게 까만다 홀로 느끼네 From you, you said you were leaving. Someone swept your heart away. From the look upon your face, I see it true. So tell me all about it. Tell me about the plans you're making. Oh, tell me one thing more before I go. Now that I've been loving you so

내게 유일한 취미는 그대의 미소를 바라보며 따라 웃는 것. 내게 유일한 취미는 하루 종일 사랑하는 그대라고. 나와 함께 노는 게 제일 재밌다 말해주는 너의 눈을 보면서 난 행복하다고. 네가 있어 고마워 충분히 말해줄 걸 이제서야. 너 없는 지금 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만 할까. 아무것도 나는 재미없다고. 너 없는 하루가 우리가 보낸 지난 1년보다 더없이 긴 것만 같고. 뭘 해야 할지 몰라 나. 혼자서만 그리면 난 사랑했다고. 네가 전부였다고 충분히 말해줄 걸 이제서야. 너 없는 지금 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만 할까. 아무것도 나는 재미없다고. 너 없는 하루가 우리가 보낸 지난 1년보다 더없이 긴 것만 같고. 뭘 해야 할지 몰라 난. 넌 정말 예뻤고 난 많이 사랑했다고. 돌아갈 수 있다면 꼭 말하고 싶어. 너뿐이라고. 너 없는 하루에 온전히 내게 남은 취미라고. 이제는 내 손을 놓은 널 그리워만 하는 이. Esta noche queremos ser parte de tus sueños. Deja que la noche te cubra mientras escuchas a las estrellas. Gracias por acompañarnos. Hasta la próxima. Eso es todo. Eso es. Eso es todo, amigos. Al caer la noche, las criaturas del bosque salen de sus escondites. Hadas, gnomos, duendes y... Elf sale de su escondite para escuchar La Nocturna con Suyu. Todos los martes, 8 p.m. hora del centro de México. Escucha la mejor información sobre los Reyes del Hallyu, Super Junior. Recuerda, todos los martes, 8 p.m. hora del centro de México. Solo por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